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쿠웨이트 독립 56돌과 해방 26돌세 즈음하여 쿠웨이트 국가 주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주장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와 쿠웨이트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